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쿠웨이트에 잘 다녀왔습니다. 쿠웨이트는 비자가 있더군요. 입국해서 비자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 순간부터 저희를 초대하신 한인연합교회, 교회가 하나예요. 한인교회 목사님 네 분이 저녁에 나오셔서 입국부터 출국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저희 내외를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사랑의 빚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진짜로 중보해 주셨습니다. 중보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사막이 지배하던 베두인의 땅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끝자락 경상북도 정도의 면적에 300만이 살고 그리고 쿠웨이트 원래 자국민은 100만 정도 한 200만은 이제 그 가스트아르바이터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70만이 인도 사람, 60만이 필리핀 사람, 130만이니까 그럼 70만 남죠? 예, 그 중에 한국의 또 건설과 여러 직장에서 파견된 분들이 한 1,000명. 제일 많았을 때는 건설붐이 한참일 때는 2만 명도 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1,000명.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한국 사람은 한 250여 명. 그 외에도 각 나라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곳이죠. 기름이 나온 지가 50년, 그동안에 그 오일 달러로 수십 년간 그 모래사막 위에 인공도시가 걸프만 주변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제일 쾌적한 날씨라고 그러는데 최고 온도가 한 40도, 그리고 한밤중에 한 25도, 더울 때는 50도를 넘어가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도 오일 덕분에 공과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기세 없고요. 수도세 없고 거리 모퉁이 모퉁이마다 수돗물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큰 그걸 마련해놓고 수도꼭지들이 있는데 냉장고 물, 시원한 물이 나오는 질 좋은 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휴가 갈 때 집주인이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떠나라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건설 근로자 또 한국 교민들의 노고와 수고를 빼고는 아마 그 땅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0도 50도 넘나드는 햇살, 사막의 모래바람 맞이하면서 새벽 5시 출근하고 또 혹서기에는 한낮에 일을 못하니까 밤 10시에 다시 출근하는 놀라운 근면성으로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 잠깐 빼고는 또다시 직장으로 가는 그런 근면성으로 하자 없는 정유공장을 지었고요. 또 고속도로를 지었고 다리를 짓고 그리고 또 공사기간을 단축하면서 신용을 얻어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다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그래서 좋은데 그 오만이라는 나라, 오만에서 오만이 아니고 그냥 오만이라는 나라는 이미그레이션에 현지인과 한국 사람은 같은 줄로 들어간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고요. 그러면서 오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닷물을 식수로 전환해서 그 나라에 식수를 공급한 것도 우리 한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조만간에는 바다에 37km의 다리를 놓는 프로젝트를 뭐 건설회사가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혹시 370m로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저는 그 얘기 듣고 37km. 제가 집회한 유일한 한인교회는 한 140명 정도 출석하는데 평소에는 이제 포교 활동은 못하고요. 그리고 예배는 지정된 곳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스트 아르바이터들 중에 인도 사람들이 많은데 부족별로 언어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그 어떤 종교 몰 같은 곳에 기독교 몰 같은 곳에 우리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만 명 정도 모이고요. 하루 종일 예배를 하여튼 수많은 공간을 한 군데다 몰아놨어요. 차를 한 만 대쯤 세우고 한인교회도 그 중에 한 장소에서 딱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이제 교육관 같은 곳을 얻어서 사실 집회를 하면 안 되는데 조용하게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인데 건설에 관련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남자 성도들이 많고 또 굉장히 씩씩했어요. 숫자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굉장히 많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굉장히 씩씩하고 힘이 있는 집회 때 이 남자 성도들이 쭉 나와서 특성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아마추어들이 특성으로 그 샤우팅하는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뭐 멋진 발성으로 아름답게 해도 좋지만 저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남자의 자격에 나가도 되겠다. 제목은 제가 붙여드린다. 걸프만 브로더스.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 집회를 하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얻고 그리고 누가 십자가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인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더 적합한가? 십자가의 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설계되었을까요? 고안되었을까요? 누구에게 더 적합한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적 수준이 되고 영특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하이스코어를 기록해본 사람일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혜롭거나 영리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즉 믿음이 필요한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순전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부터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특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셔요. 아, 고린도 교회는 하층민 교회였구나. 역시 복음은 뭔가 낮은 계층 쪽에서 더 호응이 좋은 법이지. 왜냐하면 그들은 한이 많고 서름이 많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많고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복음 앞에 가까이 서겠지. 여러분, 이것은 클리셰입니다. 사람들의 선입견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하,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물질이 넉넉하기 때문에 물질에 아득바득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훨씬 더 넉넉하고 씀도 좋고 은사가 많으니까 문화적인 코드도 뛰어나고 그래서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겠지.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계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실제로 귀족이나 철학자나 어떤 지주나 권력자나 상류 사회 사람들이 적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가다 보면요, 귀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부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데 자기가 싸온 음식을 가지고 성만찬을 했어요. 지금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부자들은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많은 걸 싸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먹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가지고 올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바울사도가 이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부자들이 있었고요.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귀부인들은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멋지게 치장하고 거기에다가 많이 꽂았겠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빈부격차 차이가 나니까 머리에 여자는 수건을 쓰게 했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날에도 캐톨릭에서 수건을 쓰는 전통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이 귀부인들이 자기 머리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수건을 쓰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노예들과 똑같이 수건을 쓰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천사의 말을 하니까 우리가 천사가 되었는데, 천사는 뭐예요?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의 머리를 하고 수건을 쓰지 않을까요? 수건을 벗어버렸습니다. 바울사도가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수건을 쓰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말씀을 하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과 문벌보다도 훨씬 더 깊은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든 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총명함이나 권력이나 성취나 돈이나 명망이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선비와 변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나오죠.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선비란 스칼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에요. 변사는 필로소퍼들입니다. 철학자들입니다. 예. 생명의 문제에 학문과 철학의 논리와 변론이 우선되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과 재능이 풍부하고 유창하게 말 잘하고 문화적으로 코드가 잘 다듬어진 인재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이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에 우선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이 자기가 중심된 생각 속에서 구원이란 전부 다 자기 노력일 뿐입니다. 자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노력과 자기 선행이 우선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하고 사는 법도 빠지잖아요. 요즘은 불교 스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지혜롭게 말하는 법, 뭐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는 법.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먼저 우리의 세계관을 일단 무효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내면의 중심은, 저 깊은 곳의 중심은 죄와 벌이었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그 위에다가 금박을 입힌다고 해도 그 삶은 행복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십자가는 무장해제시키고 먼저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만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오늘 말씀은 좀 어리석고 미련한 척해야 신앙생활은 빛을 본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원심분리를 일으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중심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죄와 은혜로 나누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는가? 두 길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서 있는 이 세상의 자녀인가? 그 구별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저는 인간의 가장 큰 행복과 불행은 바로 이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가끔씩 찾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가족이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오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남편과 아내는 무엇입니까? 필요악? 악연?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 멍해? 부담? 네. 여기서 또 갈라지잖아요. 깊이 공감을 표하시는 분들과 아니요 라고 하는 분들과 나눠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는 뭐예요? 옆에 분에게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가족은 중심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중심이 떠나 있으면요, 가족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에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가족은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중심만 들여져 있다면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장애가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게 나에게 다른 영향 안 미치는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에게 부모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헛돈 쓸 때라고요. 자식 때문에. 그래. 이 매물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뭐 엄치나 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중심이 없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서로 중심을 전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내가 너의 편이 될 거야. 나는 당신 곁에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중심 하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심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중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심을 회복시켜주는 것. 중심이 떠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시 중심이 되는 그런 복을,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피해값으로 사심으로. 그러므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님. 첫 번째는 먼저 의로움이란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의로움이 되셨대요. 이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Justification.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로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식을 부모가 나무래요. 웬 나무래죠? 자신 안에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나무래는 거예요. 자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자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드리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정말 죽는 거 보고 싶어. 자녀들은 깜짝 놀라죠. 부모가 왜 이렇게 절규할까. 그런데 속에는 그냥 많은 과로들이 있어요. 엄마는 막 네 아빠 그러는 거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왜 너까지 그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빠들도 우리 아버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런데 또 이런 일을 하게 네가 왜 그렇게 해. 그래서 더 분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오염된 양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뭐 정부나 어떤 우리 시대 정신이나 뭔가를 비판할 때 뭔가 뜨끔한 것들을 느낍니다. 그 지나면 이제 마비되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할 주제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어요. 이 잣대로 나를 잰다면 나도 똑같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는 예, 저 남해안에서만 엎어진 게 아니죠. 우리 집안에서 내 안에서도 늘 엎어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부실과 무책임과 방기와 그 무관심과 무정함과 그 무책임과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들은 내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그래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때부터일 겁니다. 이를 법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사형수의 신분 것 같습니다. 내적인 사형수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네. 내 마음속에 지옥을 말이죠. 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증오가 불타는데 그걸 끌 수방소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소화전도 없어요. 그냥 타고 있어요. 그 끝까지 가면 분명히 지옥입니다. 그건 분명히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면장을 주셨습니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의 옷을 벗겨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입술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거룩함이란 성전의 용어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것들이 성전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거룩하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의 목적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묻어서 지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홀로 보려는 생각은 두려워하고 같이 묻어서 지내려 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름으로 묻어 지내려고 합니다. 때로는 제자반의 이름으로 묻어가려고 하고 성가대 이름으로 묻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그래요. 벌거벗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너!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하고 다들 눈을 안 맞추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뒤에서 모니터로 살짝 볼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묻어갈 거예요. 나요? 아, 저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같이 갈 겁니다. 그런 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때로 사람에게 그래서 외로워야 합니다. 성전에 나올 때 사람부터 찾으려 두리번거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구속함이란 노예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이 인을 갖다가 크고 살에다가 짓이겨서 인을 박아놓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는 노예라는 것을 말이죠. 그의 운명은 노예의 운명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다면 죄는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인을 박아버립니다. 노예 낙인을 한번 찍으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듯이 죄는 우리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를 가졌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그 수치스럽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행했던 기억이 지울래도 지울래도 지워지지가 않아. 내 안에서 세탁해도 세탁해도 지지 않는 얼룩처럼 지워지지가 않아. 저주받은 집처럼 누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무서운 생각만이 꼬리를 물던 우리 어린 시절처럼 두려움의 밤이 사로잡고 사로잡고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중독의 느낌을 잊을 수 없는 쾌락의 탐닉처럼 우리를 자꾸잡고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반대 논리를 모두 다 깨트리는 독설의 달인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이유들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어오를 수 없게 처참하게 짓밟는 권력자의 군화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내리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어지간한 건 이긴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겨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예? 그 중독의 탐닉을 어떻게 이기며 그 마음의 가책을 어떻게 이기며 선뜻 한번 잘못 접어들었던 그 마음의 두려움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요? 눈을 감고 백을 센다고요? 시 한 절 읽고 마음의 희망을 떠올려 본다고요? 밖에 나가서 크게 심호흡을 한다고요? 가을이니까 옛 스승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아니요, 효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노예됨의 해방은 방법이 뭡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요, 역으로 그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의 중독을 은혜의 중독으로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왕노릇함을 은혜의 왕노릇함으로 대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악몽에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사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의 권능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온갖 두통과 스트레스에 짓눌림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구가 없는 내면을 가지고 오늘 또 무슨 얼굴을 포장하고 어떤 거짓말로 무장해서 어디로 내가 인생을 피하고 살까 하는 그런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자유하고 그리고 내 안에 진리의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사는 것, 그것처럼 자유하고 온전한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속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인을 받은 우리는 의롭다함의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형수처럼 살지 마세요. 자유신문인으로 살면서 은혜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독대하기 꺼려하지 말고 직고하고 독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의 구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냉소적으로 옆에다가 비껴서 미끄러뜨리지 말고 내적 자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사신 십자가의 낙인 크게 찍어서 우리 안에 옛 주인과 죄의 힘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자랑하는 것,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커밍아웃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튀기 위해서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뭐 어떤 별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왜 흰 가운을 입습니까?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전공 기자들이 왜 표를 합니까? 그들만의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적십자 회원들이 왜 빨간 십자가를 짓습니까?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생명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톡 대문, 페이스북 얼굴에 중성적인 이상한 표현들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네? 뭐 내일은 뛴다, 뛰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사냐건 웃지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앞거는 뭐예요? 전화 바꿨어요. 죄와 은혜의 중성적인 표현들을 지웁시다. 내 앞에서 내가 세상과 하나님께 한 발씩 걸치고 돌려막기 하는 사람인 줄 적당하게 해서 아무도 나에게 시비 걸지 못하도록, 성령님도 나에게 간섭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도 나에게 예수 믿는다 시비 걸지 못하도록 이상한 회색 얼굴로 사는 모습 여러분 접어버리십시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경건의 열망에 불을 붙이소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그런 대문으로 우리 인생의 인방과 설주에다가 표를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주님의 소유인지를 세상에서 드러내고 십자가가 나에게 적합한 거였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다음 한 주일은 정말 십자가의 백성답게 살아보십시다.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고요, 내 무릎 꿇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다음 한 주간을 살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의 복음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주님이 예비하신 것보다 귀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죄와 은혜를 구별시키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려 주님 나의 의로움이 되신 것, 나의 거룩함이 되신 것, 나의 구속함이 되신 것, 주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한 주간 동안 또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똑바로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직업과 내 삶의 소명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주님 앞에 구별하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그 마음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나이다. 나의 자랑이 되신 주님,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 나의 중심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자유함이 없었고 떳떳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멍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의 종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운데 있고 하나님 사형수의 신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하나님 그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거룩함이 되신 주님, 구속함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속도 겉도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여럿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모든 진실함과 모든 선함과 그리고 모든 성실함으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